한마디 그 말을 친절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.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. 날 울리지 말아요.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. 당신은 너무합니다.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.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. 날 울어